예, 안녕하셨어요. 벌써 9월 달이 지나고 아니 8월 달이죠. 8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뭐 완전히 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도 사실 봄 그 냉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예. 봄이 되면 찾아오는 예, 거. 예. 이제 겨울이 지났잖아요. 겨울을 예. 지나고 나서 정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나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나물이 뭐죠? 오늘은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냉이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물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특히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오. 아버지의 사랑은 좀 희생적인 면이 많잖아요. 티가 안 예. 나죠 사실. 예예. 예.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또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그 인동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동초. 예예. 예.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한약방에서. 아 그렇죠. 한약 재료로 많이 쓰이지만. 그 사실은 나물로는 사실 많이 먹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동초도 굉장히 좋은 나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인동초가 한국에서보다도 뉴질랜드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촬영도 나갔었지만 저도 이렇게 빨리 인동초가 새순이 나왔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에 아마 제가 이 인동초를 채취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인동초가 그 고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그 자신의 삶을 인동초에 비유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동초라는? 아무래도 인동초라고 그러면 이제 한문 표기인데. 한문폭이라 하면 인동 뭐 참을인 뭐 견딜인 뭐 겨울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풀을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인동초가 정말 모진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을 인동초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간에 네, 뭐 참 많은 일들이 그렇죠. 겪으셨죠. 아무튼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아실 텐데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겨냈던 자신을 인물에 대한 표현을 인동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동초라고 할 때는 또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인동초가 굉장히 써요. 아 엄청 쓰죠. 뭐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인생의 쓴맛이라고 할 때는 저 인동초만큼 더 쓴 것이 있을까?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익모초라고 그래서 육모초라고도 하고 익모초라고라도 하기도 하고 그걸 다려가지고 뭐 먹이기 생약 성분을 먹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썼었잖아요. 사실은 인동초도 그 이상으로 못지않게 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동초라고 했을 때 그 쓴맛을 보고 무조건 다 쓰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동초의 영어 이름이 하니서클이거든요. 하니서클? 예. 인동초하고는 정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니하고 서클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서클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의 그 표현을 할 때 이제 서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이 서클 꿀을 빨다. 정말 이렇게 예전에 하트라는 표현도 있지 않았었나요? 어떤 신문에? 아, 나무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냉이 냉이 할 때. 네, 그렇죠. 냉이는 네, 네. 하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새순은 굉장히 쓴데 네. 이 인동초의 꽃에서 나오는 꿀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 인동초 꽃을 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말 어떤 분은 인생을 인동초에 비해서 인동초처럼 쓴 인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또 이렇게 꼭 그렇게 쓴 인생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니서클과 같은 그런 달콤한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재미있는 그러네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꽃이 되게 그 같은 인동초인데도 꽃 색깔이 다르고 이쁘다고 하는데. 같은 인동초라면 한 그루에서 꽃이 네. 이렇게 꽃이 쌍으로 이렇게 피거든요. 아, 쌍으로요? 예. 한 줄기에서? 예. 한 꽃포기에서 꽃이 이 쌍이 나와요, 꼭. 오, 특이하네요.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꽃이 한 송이는 흰색이고 한 송이는 아주 황금색의 노란색이라는 거죠.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하얀색. 예, 그래서 이거를 금은화라고 해요. 야. 사실 인동초가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아, 한국이에요? 예. 오, 우리 한국, 토종.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원산지인 이 풀이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까지 왔나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의아하게 생각할 미스테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동초가 원래 학명으로는 그 제페니스 하니서클이라고 하거든요. 제페니스 하니서클이요? 원래 일본? 제페니스 하니서클. 우리나라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뭐 동의보감 같은 좋은 그 책도 있지만 사실은 동의보감도 그냥 우리 한국 내에서만 우리가 유명하고 좋았지, 이거를 세계 학회에 이렇게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인준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이 일제 지난 뭐 8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광복절도 있고 했지만서도 사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광복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것인데 학술적으로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 이름이 붙여져서 세계 학술에 이렇게 아직도 이름이 명명돼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 뺏긴 거죠.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저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국에 있는 여러 이 식물이나 동물의 표본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자료화해가지고 그것을 세계 이제 학술지에 이제 등록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식물 이름을 보다 보면은 제페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식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산지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식 영어 이름이 붙여있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네요. 자, 왜 이렇게 이 인동초가 한국이 원산지냐라고 하는 것은 인동초에 깃들여 있는 어떤 하나의 전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만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 옛날 그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 금화, 은화라고 하는 쌍둥이 자매가 살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자매인데 그만 그 언니 금화가 병이 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동생 은화가 언니를 위해서 지극히 간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은화까지도 언니의 병에 전염이 되어서 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은화 금화 자매 둘을 이제 묻어 주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 한복이에 식물이 꽃을 피웠는데 그렇게 금색 또 하얀색의 꽃을 피워서 금은하다 이렇게 했다는 뭐 금은하다. 그냥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틋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인동조인데 정말 한국적이지 않아요? 그런 뭐 옛날 이야기로 하나 분명히 꾸며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일본 이름이 좀 붙어있다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거 인동조는 그러면 어떻게 채취하고 먹으면 즐길 수 있을까요? 즐겁게. 요즘 같이 이제 지금 들에 나가면 인동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동조를 우에 넝쿨 식물이거든요. 넝쿨 식물이고 한국에도 인동조가 많은 지역은 이제 경상북도 해안가 지방 이런데 부분에 많아요. 울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많은데 이 요즘 같은 봄에 새순이 막 이게 돋아날 때 한 요 한 한 뼘 정도 한 뼘 이상 너무 넘게 끊으면 오히려 뻣뻣해져요.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고사리처럼 딱딱 이렇게 꺾어지는 데까지 꺾어가지고 이거를 살짝 데쳐서 정말 살짝 데쳐야 돼요. 살짝 데쳐서 뭐 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뭐 무쳐도 데쳐도 좋고 쓴 것이 너무 쓴 것은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우려낸다고 하면 한 사나흘 정도 이렇게 우려내서 나물로 무쳐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 쓴 맛을 아예 없애고 싶으면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가지고 말려두었다가 사용하면은 쓴맛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용할 수 있어요. 나물로 이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뭐 장아찌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그대로 뭐 된장에 박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장, 식초, 설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뭐 양파장아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차로 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꽃을 따서 차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뿌리나 줄기를 따서 차려 마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달여서 마시건 약으로 이용하시거든요. 네. 그냥 약 달일 때에는 뭐 정말 그 줄기 그 나무 같이 되거든요. 그런 줄기까지도 채취해서 잘게 썰어 가지고 그 달여서 마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동초가 어디에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약재로도 인동, 많이 쓰인다고 하던데. 인동초에는 그 성분이 그 알카로이드 성분 또 사포닌 성분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탄닌이라든가 또 루리셀린이라든가 이노시톨이라든가 이런 여러 성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 당뇨나 폐경기에 있는 분들이나 또 감기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동초를 데칠 때 데쳐낸 물을 그 그냥 버리지 않고 양치질할 때 헹궈내면은 입을 헹궈내게 되면은 구강염 치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저도 꼭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입이 약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동초가 뉴질랜드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가 한국인데 어떻게 이것이 뉴질랜드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네, 보면 너무 신기해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뉴질랜드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은 초지가 많잖아요. 네, 많죠. 넓죠. 양이나 소를 키우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하고 펜스를 칩니다. 물론 가정집에서도 물론 펜스를 치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나무로 일일이 다 펜스 치기 어려우니까 둘레에다가 이제 담장용 펜스용 농 식물을 심지요. 그 중에 그 유명한 것이 이제 골수라고 하는 뭐 노란 꽃이 피는 그 가시가 네, 저번에, 있는 거 네. 그거 많이 심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 인동초 재패니스 하니서클을 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울타리를 용으로 많이 이제 서양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요즘 골수도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식물이 되었고 이 키위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인동초도 아주 이제 유해한 그러한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해다는 게 몸에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식물성 몸에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생활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자라서. 예, 그래서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시티 카운실에서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패스트 플란트들 목록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인동초도 이렇게 패스트 플란트 유해 식물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저희한테 정말 좋은 나물인데.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뭐 아주 한국인들에게는 소중한 식물이 될 수 있는데 또 키위들은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넝쿨이 잘 번져요. 잘 번지고 이게 다른 식물들을 나무들을 막 감고 자라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막 우거지면은 다른 나무들이 견뎌내질 못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동초를 다 이렇게 막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워낙 그 생명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어느 집 담장에 보면 쭉 이렇게 올려져 있고 또 시골 지역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좋겠네요.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저희가 많이 캐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밖에 야외 나간다고 하시면은 요즘 같이 이런 이제 봄볕이 완연하게 들 때 나가서 조금씩 가족끼리 인동초를 순을 끊어다가 집에서 이용하시면 뭐 가족 건강이나 또 식탁의 새로움을 또 많이 또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봄철을 맞이해서 겨울을 이겨내 우리 인동초를 또 밥상에 한번 올려놓고 또 약으로도 차로도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간광고 듣고 와서 우리 또 신앙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집 살 때는 247에 4989, 땅 팔 때도 247에 4989, 강벽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벽시계 참조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74-4989. 엄마 모기 모기. 어머어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창문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1-031-9060. 네, 그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또 신앙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 더 처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브 레터데이 세인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깨끗하고 좋고, 그런데 저희 집 말고도 몇 곳을 다니면 비슷한 건물에 교회들이 있는 걸 봤어요. 무슨 교회인지 몰라서 이제 주변 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한 종파인 몰몬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던 이제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이단에 대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구분도 하지 않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 노스 지역에도 보면은 제 친구 집 근처에도 보면 엄청 큰 여호와의 왕국인가 왕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몰몬교에서 호감이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한국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제 이단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현지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이단이니 아니니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같은 기독교 한 분파 정도로 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오늘은 상당히 좀 전문적인 그런 이제 답을 요하는 그런 상담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충분히 누구나 저 뉴질랜드 와서 저도 사실 되게 자유하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궁금증인데 사실 되게 심오하고 그런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예. 여기서 만약에 몰몬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몰몬교 용어 자체가 아까 뭐 영어로도 얘기를 했지만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몰몬교라고 할 때 몰몬이 뭐냐 이렇게 모르겠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 영어 포교를 했을 때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라고 하는 요즘 영어 자체도 어렵고 또 한국말로 하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릴성도가 또 뭔지 그것도 어렵고 참 이렇게 영어 자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제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몰몬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와 보니까 저도 뉴질랜드에 와가지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네.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맞은편에 교회 건물이 정말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야. 저런 예배당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청소를 하시는 분한테 예배당 좀 구경 한번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그러는데 아 예배당도 좋고 뭐 그 옆에 있는 체육관 들어가니까 뭐 농구 규격이 있는 그 체육관 있고 농구대도 다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무슨 교회인가 이렇게 딱 봤더니 아, 또 세인트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브 레터데이 세인트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선 이제 용어 자체가 참 어려워요. 우선 몰몬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 하나의 경전이 있어요. 아 이슬람의 코라 뭐 이런 것처럼 예, 경전이 있나요? 예, 경전이 네.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몰몬경이거든요. 몰몬경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몰몬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마릴성도 이제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그런 표현이에요. 아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도 이제 남을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원래 이것이 원산지가 한국인데 일본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이제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일본식 한문 표기를 한국말로 그대로 읽다 보니까 마릴성도라는 그런 표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릴성도 하니까 꼭 마치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을 지자 뭐 그런 그 무리들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 영어의 레터데이라는 말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제 말일이 되는 거예요. 끝하고 날일자라고 해서 말일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읽다 보니까 마릴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마릴 세인트는 이제 성도니까 레이터 레터 데이 세인트니까 마릴 성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신앙인들에게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사실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요즘에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 후기 예. 성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제 레터데이가 이제 후기라는 말이고 성도 세인트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제 더 쉽게 얘기하려면은 그리스도 후대의 성도. 아. 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도.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무리들이 주장하는 바가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게 바로 레터 데이 세인트라는 말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후기 주장이... 또 혹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 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기 자신들이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참된 교회를 자기 자신들이 회복했고 자기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이제 강조돼서 얘기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자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벌써 이단 냄새가 조금 이제 풀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참된 교회를 자기들이 회복했고 자기들만이 이제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정통적인 또 전통적인 교회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레터데이 세인트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릴성도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의미도 모르고 또 마치 뭐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들의 그 이름 속에 이단적인 요소가 농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좀 이해가 가는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 이단, 그러니까 몰몬교 네. 질문을 하셨지만 다른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든 정말 이렇게 이단이 많은데 이 뉴질랜드에서는 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목사인 저도 처음에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보았는데 뉴질랜드에서 몇 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좀 다른 면이 이런 거였어요. 몰몬교도 그렇고 어제도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이 왔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또 로트라이스 때는 또 안식교도들 있죠. 예, 제7 안식교도들도 뭐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단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말을 이 뉴질랜드 크리스천들은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물론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신학교에서는 너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저희 신학교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이 몰몬교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뭐 전혀 교파나 뭘 떠나서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거는 잘못됐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공부를 시작하다가도 이제 도중에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헤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극소수. 극소수로 그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잘 안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몰몬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알고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선 이게 몰몬교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 사실 몰몬교에 대해서는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네. 수가 없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한식교처럼 사실 미국에서 발생한 종교 집단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몰몬교 같은 경우는 1823년 9월 21일에 그 조셉 스미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이 몰몬교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이렇게 자꾸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기도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 금판에 새겨진 경전이 어느 지역 땅속에 묻혀 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조셉 스미스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번역한 것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아, 몰몬경. 그래서 몰몬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천사 이름이 모로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몰몬이라는 이제 단어가 같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도 이 성경 66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아, 성경을 같이 보면서? 네, 같이 보고 몰몬경을 또 경전으로 인정을 하는데 네. 몰몬경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조금 이게 높이 세운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몰몬경이 1830년도에 이제 몰몬경이 이제 책으로 출판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 정식으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서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아하. 네, 우리도 이제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고 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는지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들은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사실 하지 않아요. 그들의 공식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고 참된 교회를 이제 자기 자신들이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국에서도 그 신천지랑 비슷한 맥락에서 받은 신천지하고는 좀 이제 뭐니 다르죠. 네.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왜 이제 아까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 몰몬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종교로 등록을 했다는 것이지 그 기독교에서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갈라져 나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새로운 종교다. 그렇죠. 새로운 종교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은 되네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하고 또 민감한 질문인데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몰몬교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보는 시각이 우리 한국인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전혀 다른 것 저는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거예요. 네. 하나가 바로 이것이 자기들은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교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뭐 어떻게 비슷한 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뭐 불교나 이슬람처럼 뭐 그런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몰몬교도들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로마 캐토릭에서 갈라져 나온 무리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러나 자신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로 시작되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이단으로 불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 다른 교파에 비해서 이 비판하는 것을 옳지 않게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키위 사회라든가 미국 사회 같은가 우리가 그래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이단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 때문이죠. 예? 이 미국이나 뉴질랜드 사람들은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뭐 깊게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뭐 옳지 않느냐 뭐 하느냐 비판하는 것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단이다 말하다 뭐다 하는 그런 말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신앙을 어떻게 배울 때 성경에서 바르지 않고 벗어나면은 이단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근데 이제 키위들 같은 데는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강하죠. 그리고 사실은 종교나 신앙보다도 어떤 인권 같은 것을 더 많이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옳고 그러다는 것을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단이니 아니니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민족적 특성이나 뭐 다른 나라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이단이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교회 후기 성도 교회 이 몰몬교가 뭐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은 뭐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정말 많은 엉뚱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계시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얘네 몰몬교는 뭐 그 몰몬교를 받을 몰몬경을 받을 때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 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자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꿈 얘기를 많이 했고 뭐 환상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그 이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교회 성도들은 지나치게 어떤 환상을 주장한다든가 어떤 계시에 의존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중에 몰몬경을 받았다. 기도 중에 또 뭐 세례 요한이 내려와서 뭐 아론의 신권을 주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서 또 뭐 멜기세덱의 신권을 주었다. 또 이 몰몬교는요 1820년대에서부터 이 몰몬교의 시작을 보지 않고 무려 주전 한 BC 2000년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부터 아시아 대륙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이 태어난 지도 천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천년도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 살았던 아메리카 인디언들 있죠. 그 인디언들이 그 오랜 옛날에 살았고 그리고 또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유적들을 발굴해내서 그 뭐 토판의 뭐 그런 기독교에 대한 의미 있는 것들이 뭐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얘기를 하고 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메리카 대륙을 40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등 아주 그냥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몰몬교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얘기하는 그 조직을 보면은 12사도 정회원이라는 것이 있고 70인 정회원이라는 것이 예, 있어요. 근데 이제 12사도나 70인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숫자와 네,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12사도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 조직에 보면 그 12사도 정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셉 스미스 주니어가 죽은 후에 12사도의 선임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리검 영이 이게 후계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의 조직에서도 보면은 뭐 사도라는 얘기 12사도라는 용어도 쓰고 70인 정회원 이런 용어도 쓰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신사도 운동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네. 마치 이제 이 몰몬교가 이 신사도 운동의 원조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예, 예. 그렇게 성경을 또 얘네는 자기네는 새로운 종교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정경을 하나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단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일단 성경관이 잘못됐어요. 성경관이. 예. 우리는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경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성경 말고도 그 몰몬경. 위에 있다고 하는 몰몬경. 그리고 또 교리와 성약이라고 하는 또 값진 진주라고 하는 이 경전을 그러니까 성경을 포함해서 네 개의 경전을 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렇구나. 그들의 그 신앙 신조를 통해서 보면은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영감된 유일한 책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 잘못된 이제 성경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잘못돼 있어요. 이 몰몬교에서는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도?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를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어떤 면에서 주장을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 가까이 우리에게 존재하듯이 그렇죠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 늘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존재감을 뭐 사랑의 대상으로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은 형상으로 실존하는 그런 아버지로 인식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좀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인간과 같았고 또 인간은 지금의 하나님처럼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겠네요.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전혀 엉뚱한 말이네요. 이게. 그렇죠. 너무나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개념도 많이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 또 예수를 우리의 맏 형이다, 큰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마치 그 본인이 결혼 본인의 예수님의 그 본인의 결혼으로 이렇게 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네. 이 몰몬교가 처음에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어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교주라고 했던 조셉 스미스나 후계자 브리검 영 이런 예 브리감 영 같은 1대, 2대 지도자들은 부인들이요, 막 한 4, 50명씩 됐어요. 오. 그렇게 거느리고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없앴는데 다시 뭐 계시를 받아서 일부 다처제를 금하라 뭐 또 그렇게 계시를 받았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금했는데 아직도 그런 면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사함하고는 뭐 관계가 없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몰몬교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회관도 다른 면이 많아요. 이 조셉 스미스는 지상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0년에 뭐 천사를 통해서 신권을 부여받았다 얘기를 하고 또 1830년에는 조셉에게 지상에 그의 교회를 다시 조직할 것을 이렇게 구세주께서 시달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조직한 것이 뭐야 12사도 정회원 또한 뭐 70인 정회원 이런 걸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다시 회복된 그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다. 자기들만이 그리고 그 외의 교회는 모두 거짓된 교회다. 그런 교회나 종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이외에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면은 참 심각했던 그런 면이고요. 뭐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아브라함 뜻도 아니었고 그 당시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냥 잠시 따랐던 것인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은 결코 아니었죠. 네. 아브라함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이렇게 좀 빠져들었던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는 것이죠. 결코 네. 성경이 일부 다 제재를 주장하거나 허용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뉴질랜드에 살면서 특히 우리 이민자들이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틀에서는 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자꾸 이제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접근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몬교도들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접근해 왔던 방법이 뭐냐면 영어 공부였어요. 영어 공부. 이거는 한국에서도 뭐 신촌이나 이런 데에 영어 공부하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몰몬교도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포교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뉴질랜드에 와서도 우리가 한국분들이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영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자꾸 영어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몰몬교는 돈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교회들 가보면 몰몬 교회들은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몰라요. 그렇군요. 제가 로트루아 있을 때도요. 로트루아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이 이 몰몬교고 땅도 시내 제일 큰 땅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몰몬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그 도덕적인 실천이라든가 구제활동 이런 거를 잘해요. 그렇군요. 아마 이 도덕적인 삶의 실천 부분에서는 우리 좀 기존의 성도들이 많이 좀, 좀 반성을 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삶의 문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참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연자분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몰몬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몰몬교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종교도 있는데 일단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돼서 정말 생활하고 우리 또 무엇보다도 크리스천이 먼저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더 정말 성경적으로 좀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좀 실천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해요. 네. 오늘 이렇게 그 남은 이야기와 실현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